행복한 금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칩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의 뜰한 뜰한 지기 백두현입니다. 만삭이 된 임산부는 먹을 때에도 아기 생각, 잘 때도 아기 생각, 걸을 때도 아기 생각, 뭘 하든지 아기 생각뿐이죠. 이제 곧 출산이니 아기와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대화하고 그렇게 출산 일을 기다립니다. 그렇게 기다리며 준비하고 만난 아기는 당연히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예쁘고 귀할 수밖에 없죠. 배가 불러 힘들고 불편하지만 곧 만날 아기를 생각하면 어디서인지 모르는 힘과 사랑이 생겨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 나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있는 12월이 됐습니다. 성탄절 단 하루를 기념하고 즐거워하기보다는 지금부터 우리의 삶 속에서 곧 찾아오시고 함께 하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다리는 그런 저와 방송가족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뜰안 시작합니다. 오프닝 함께 나누기 원하시는 분은 샵 1069, 샵 1069, 한 통화당 단문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장문은 100원입니다. 저희 극동방송과 함께 플러스 친구 맺으신 분들은 카카오톡으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실 수 있고요. 오늘의 말씀과 오프닝, 또 행사 이벤트 등 여러 가지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랑이 뜰한 이 프로그램은 가정을 살리는 대부도 아일랜드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참 반가운 신도여, joy. in excelsis Deo. Why this jubilee? Why your joyous strains prolong? Say, what may the tidings be which inspire your heavenly song? In excelsis Deo. 여러분께서는 지금 사랑이 가득한 사랑의 뜰안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광고 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옥반 양파즙으로 우리 몸을 깨끗하게, 옥반 양배추즙으로 우리 속을 편하게, 아로니아즙, 석류즙, 마늘즙, 헛개즙, 자몽즙까지 옥반 제품은 첨가물이 없고 진합니다. 그래서 몸에 좋습니다. 식품은 생명이다. 옥반 식품. 검색창에 옥반 식품. 1577-3150. 밝은 미래 교육과 국민일보는 미국 국무부 주관 중고등학교 교환학생을 선발합니다. 중학교 3학년 이상 지원 가능하고 교환학생들은 1년간 미국인 가정에서 생활하며 공인된 미국 고등학교에 다니게 됩니다. 영어 공부와 대학 입시 한 번에 준비하세요. 문의 1588-0587. 안녕하세요. 다니엘 학습법의 저자 김동환 목사입니다. 신앙과 실력을 갖춘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다니엘 리더스쿨이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다니엘 리더스쿨에서는 전원 기숙생활을 하며 매일 새벽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여 신본주의 학습과 신앙을 철저하게 배우고 실천합니다. 하루 세 번의 예배를 통해 견고한 기독교 신앙을 무장시키며 수준별 학습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다니엘 리더스쿨입니다. 현재 성적만을 보고 비전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리더스쿨에서 역전할 수 있습니다. 문의 023394-4033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수제일교회 김성천 목사입니다. 제주의 아세아 방송 시절에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 동토의 땅, 북녘 땅의 주민들 그리고 중국의 우리 조선족 교포들이 극동 방송의 말씀을 통하여 새 생명의 길을 찾게 되었고 고난과 고통의 시절에 많은 위로와 격려, 새 힘을 얻게 되었다는 사연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아세아 방송국이 제주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제주의 지역 주민들은 청취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금번 제주도에 FM 설립 허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제주 지역의 기독교인들의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기도 덕분에 17억 북녘 땅의 영혼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놀라운 생명의 진리의 증거 3파 역할을 했던 우리 제주의 크리스찬들이 깨끗한 음질과 생명의 복음을 듣게 되었고 이제 이 아름다운 일을 통해서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무엇보다도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서 헌신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주 극동 FM 방송 설립을 위한 모금 특별 생방송이 12월 16일 하루 동안 펼쳐집니다. 평화의 섬 제주에 복음의 큰 빛이 비추어질 수 있도록 더 절실한 이들을 위해 기꺼이 양보해준 복음방송이 이제는 그들을 위로하고 생명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뜨거운 사랑을 기다립니다. 12월 16일 12개 방송사를 세워가신 성도님들이 또 한 번의 기적의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기도가 애국입니다. 사랑하기에. 사랑하는 조국을 위한 가장 큰 사랑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북한은 핵을 품고 자멸의 길을 가고 남한은 지진과 폭발과 부정과 부패 청와대는 성령이 떠나고 멸망에 가정한 것으로 대통령을 눈물게 하고 백성은 길을 잃고 저린 교복을 입은 학생들까지 촛불 시위로 울부짖고 있는 이 땅입니다. 주여, 이 한반도를 사랑하시고 세계 선교의 종자씨 교회로 키우신 하나님이여, 우리가 기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합니다. 우리의 회개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민족을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추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사랑의 뜰 안에서는 참여하신 분들 중 몇 분 선정해서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모든 행사 때 필요한 기념품을 주문대로 제작해드리는 제이손의 고급 선물 세트, 멘토 무선 안마기 제조회사 멘토 주식회사의 안마 쿠션, 비타민 같은 완구를 만드는 토이트론에서 콧구멍이 읽어주는 성경 동화가 들어있는 사운드 퓨처북 6종, 모든 피부의 더스킨 아토피 없는 세상을 꿈꾸며 선교사와 함께 만드는 화장품 더스킨 3종 세트, 농림축산식품부 주최 떡볶이 요리 경연대회 대상을 수상한 버벅이네에서 떡볶이와 떡볶이 양념, 나블러스 숍에서 성지에서 온 유기농 버진 올리브 오일로 만든 올리브 오일 비누, 천연 고추냉이 전문기업 브니엘 월드에서 향균 와사비아 한방 천연 샴푸 세트와 치약 세트, 페르더마에서 여드름에도 효과적이고 밤사이 수분과 탄력을 공급해주는 하이드로겔 물광 마스크팩, 푸드앤웨이브가 만든 쭈꾸미 전문점 쭈꾸쭈꾸와에서 식사권, 가양역 9번 출구에 위치한 썬프리모 뷔페식당에서 가족식사 초대권, 태초메디칼에서 생명을 살리는 물 알칼리 이온수기, 믿음의 기업 아로마라이프에서 아름다움과 건강을 위한 기능성 속옷,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산방산과 금모래 해수욕장이 보이는 내 마음의 봄 펜션 숙박권, 실제 미국 뉴욕을 다니는 것처럼 모바일 가상세계에서 영어를 배우고 익히는 토클리시의 수강권, 상품 협찬으로 섬겨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뜰 안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몸에 좋은 대두를 갈아 반죽해 5분에 구운 영양간식 소이조이, 수학 실력을 높여주는 새로운 수학 학습법 남은기 횡단서역의 태블릿 PC,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해 만든 주식회사 강고집의 천연접이로 국물팩을 추첨을 통해서 드립니다. 10시 18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뉴스송 뉴스송 네, 이 시간 백석예술대 교회실용음악과 정혜영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얼굴이 볼이 빨개짝짝하죠. 네. 무슨 일이 있던 거예요? 네. 아, 죄송해요. 이게 요즘에 여러분 건강 정말 관리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네, 요즘 갑자기 또 이렇게 추워지고 그러니까. 감기 걸리셨구나. 네, 뭐 참 죄송합니다. 그래도 목소리는 하나님 네. 은혜로 아직까지는 네. 네, 괜찮습니다. 그렇군요. 감기 조심하세요. 자, 굿송, 뉴송 이렇게 진행이 되죠.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여러분들께서 즐겨 하시고 또 평소에 좋아하시는 찬양을 네. 위주로 찬송가를 위주로 선별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찬양을 들려드리면 이 제목을 알아맞혀 주시는 제목을 맞추면 되는 거예요. 네, 시간입니다. 제목 오늘도 굉장히 귀한 찬송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찾아왔는데요. 특별히 오늘 찬송의 제목은 조금 깁니다. 네네. 정확도에 따라서 네, 선물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극동방송 로고가 새겨진 네, 고급 수저 선물 세트. 와. 아, 좋죠. 아, 좋습니다. 네, 총 몇 분께 드릴까요? 오늘은 한 분도 아니고 두 분도 아니고 저도 말고 세 분. 세 분께? 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찬송을 듣고 찬송으로 은혜 받고 또 그중에서 당첨되시면 선물도 받아가시는 굉장히 끝내주는 일. 은혜로운 시간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들려드릴 텐데 경음악이에요. 네. 잘 들으시고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절대로 텐데 절대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려운 찬양이나 네, 평소에 네. 잘 안 부르시던 그런 찬송 아니니까요. 예. 아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연주 찬양 나갑니다. 알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벌써 이렇게 흥얼거리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입이 근질근질하죠. 자, 후렴은 불러도 되죠? 네, 그렇죠. 아니 이것도 뭐 네. 네. 네, 계속 네. 들어오고 있는데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아버지, 네. 아니란 얘기죠. 네, 네, 그렇죠. 이 찬송의 영어 네. 제목은요, I must tell Jesus. I must tell Jesus. 네, 사실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제목과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이 찬양의 작사 작곡하신 분은 엘리샤 호프만 목사님이시라는 분이신데요. 네. 이분이 어떻게 이 곡을 작곡을 하게 됐냐면요. 네. 한 교인의 집을 이제 그 방문을 하고 계시던 중에 네. 그 집에 부인께서 굉장히 비통해하다가 그 호프만 목사님을 보자마자 쓰러질 듯 달려들더니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왜요? 아, 목사님 저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떡하면 좋지요? 아마 굉장히 큰 문제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때 호프만 목사님이 주님께 아뢰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께 아뢰십시오 라고 대답하셨다고 해요. 예. 그러다가 그러니까 한동안 이렇게 말없이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부인이 눈을 뜨더니 아, 그렇죠. 예수님께 아뢰어야지요 라고 대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신방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호프만 목사님은 그 여인에게 했던 말이 계속해서 머리에 맴돌고 그 맴도는 그 가사들을 가지고 한편의 찬송시를 지어야겠다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두고도 전전긍긍하기만 하는 그러한 모습 이것을 뭔가 확신 있는 네네. 결단 있는 찬송으로 예. 좀 지어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단숨에 시를 적어갔고 그리고 그 즉시 작곡까지 하게 되었다고 작사 작곡까지 네 그렇다고 합니다. 예. 자, 여러분께서 지금 문자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네. 네. 급히 장갑을 벗고 설거지를 네. 하시다가 보내셨다고요. 네, 우리 2048님 감사합니다. 네. 네. 그 어떻게 보통 굉장히 힘든 일들이 참 많은데 네. 우리 백PD님께서는 어떤 무거운 짐을 혹시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예,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네. 많이 있잖아요. 네네. 육신의 문제도 있고 네. 영적인 문제도 있고 네. 참 이 문제들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 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이 좀 필요한데 뭐 육신의 가시 뭐 얘기도 성경에 나오지만 사실 그렇죠.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어떤 십자가를 예, 우리가 자신의 스스로의 십자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또 사실 어떤 면에서는 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괴로워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가서 정말 그 가사 그 제목 그대로 I must tell Jesus. 우리는 정말 반드시 예. 예. 하나님께 예수님께로 나와서 그 이야기들을 쏟아놓는다라는 거. 정말 은혜로운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앞서 영어 가사 I must tell Jesus. 네. I must tell Jesus. 왜 이렇게 처음 시작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엘리샤 호프만 목사님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알 것 같아요. 예, 저희가 그 후렴 가사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라고 이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네. 영어의 후렴 가사가 바로 이 I must tell Jesus 계속 그 I must tell Jesus 두 번을 이렇게 반복을 하는 그런 가사거든요. 정말 그 불쌍히 여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오늘 이 아침에 좀 들으시는 성도님들께 좀 풍성하게 임하셨으면 그렇군요. 좋겠습니다. 자, 지금 다시 한번 연주 찬양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잘 한번 들어보시고 정답 보내주세요. 샵 1069, 샵 1069, 한 통화당 단문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도 참여해 주실 수 있는데요. 오늘 정답 보내주시는 분 중에서 세 분 추첨해서 교통방송 로고가 새겨진 고급 수저 선물 세트를 보내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자,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죠. 잠깐 네. 뭐 사연도 좀 소개하면서 같이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자. 날 불쌍히 여기사 구원해 주신 은혜의 주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네, 주님을 부를 수 있는 이 시간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예. 9787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범사에 감사라는 분 이렇게 또 보내 주셨는데 믿는다면서도 몸이 아플 때도 힘든 일이 생겨도 기도보다는 걱정만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네. 봅니다. 예. 주님이 계심을 참 감사하는 시간이 되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 감사쟁이라고 하신 분께서는 허프원 목사님께서 이 작사 작곡한 이 곡입니다. 정확하게. 네, 정말 이분은 드려야겠는데요. 네네. 네, 비록 지금의 삶이 힘들지만 주님 의지하면서 힘내고 소망 가지면서 기도하며 파이팅 합니다. 파이팅! 네, 저도 힘이 되는데요. 힘이 되죠. 네. 이 찬송가를 보면요. 우측 그 맨 위에 네. 우측이 보면 나와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누가 네. 작사 작곡했고 몇 년도고. 네, 그렇죠. 연도도 정확히 나와 있죠. 근데 그냥 뭐 찬송가 찬송 부를 때 그냥 스쳐 지날 때가 많이 있는데 네. 구송 뉴송 시간에 이렇게 한번 듣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은혜가 되네요. 그리고 저희가 또 가사도 네네. 그냥 이렇게 그 박수 치면서 또는 무릎을 두들기면서 예. 이렇게 찬양을 할 때 그냥 넘어갈 때가 또 참 많은데 이 한 소절 하나의 가사가 우리 안에 참 큰 메시지를 주시는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주님만 보고 이겨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지원님께서 또 글을 남겨주셨고요. 네. 네. 또 7320님께서요. 예. 즐겨 부르던 찬송이라고 하시네요. 아, 그러시군요. 네, 주님의 위로가 네. 큰 은혜의 찬송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7767님은 어린이집에서 요리하다가 네. 보내줬다고. 네, 그 예. 뒤에 그 멘트가 수저 세트 꼭 받고 싶으세요. 네. 네. 아이고. 네. 자, 뭐 선정은 우리 교수님께서 잠시 후에 세 분 선정해 준다는 거. 꼭 저한테 이렇게 미루시는. 토스를 해야죠. 아버지시야. 예, 네. 감사합니다. 자, 7454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다 아뢰고 또 하면 또 나를 돌봐주시고 근심 걱정을 맡아주세요. 우리 주님 사랑해요. 찬양해요. 이렇게 또 하트까지 날려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또 오늘 또 주님께 아뢰는 행복한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손종희님 보내주셨어요. 예. 네, 감사합니다. 자, 그 외에도 정말 많은 분들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아이고, 또 많이 보내주셨네요. 네, 배가 고파서 컵라면 먹고 힘내서 적어봅니다. 정말 정말 좋아하는 찬양이신데 제목이 없습니다. 네, 어떡하죠? 제목 보내주세요. 제목이 없다니까. 예. 안타깝네요. 아이고. 네. 자, 뭐. 지금. 또 우리, 2세 아들을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어제는 아팠던 아이 완치 확인서를 받아서 어린이집에 등원하려고 했는데 병원에서 그렇게 써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출근은 해야 되는데 어린이집에도 못 가고 병원 복도에 앉아서 막막하며 한참을 울었어요. 네. 찬양을 들으면서 울컥울컥했는데 이 찬양을 들으면서 주님께 얘기해야 하는데 네. 혼자 낙심했구나 했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입니다. 우리 이정임님, 네, 또 아이를 키우시는데도 아이가 이렇게 또 아프면 참 어머니 마음이 또 그렇죠.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힘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I must tell Jesus. 네. 예, 잊지 마시고요. 네. 자, 지금 찬송을 한번 들려드립니다. 바로 이 찬송입니다. 찬송 잘 들어보시고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자, 정답은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함께 찬송하시고요. 선물 받을 분 잠시 후에 발표합니다.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송 마칠 때까지 보내주시는 분에 한해서 세 분 추첨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참 많은 분들께서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네. 네. 아, 정말 그 무거운 짐이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 네. 안에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될 그렇죠. 수 있죠.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 사연을 주셨는데 아, 힘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진공 수요 젓가락 극동방송 로고가 새겨져 있는 수저 선물 세트 받을 분 세 분 추첨했습니다. 네. 예. 첫 번째는요, 우리 감사쟁이님. 감사쟁이님. 네. 카톡으로 네. 남겨주셨죠? 네. 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윤향미님, 그리고 5667님. 네네.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수 네. 쳐드려야 되잖아요. 네. 자, 그렇습니다. 세 분께.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정말 많은 분들께서 네. 글을 남겨주셨어요. 싱크대 네. 바꿔서 수저도 바꾸고 싶습니다. 네. 다 드리고 싶은데.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근데 너무너무 귀한 사연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와서요. 네. 저희도 참 많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 뭐 굿송뉴송 준비하시면서 우리 교수님이 더 은혜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네, 저는 일단 아, 이런 찬송가에 이런 배경이 있구나라는 그것에 대해서 더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게 많고요. 네. 그리고 또 보내주시는 사연들을 제가 또 읽을 때마다 아,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의 이 고백이 참 제게 너무나 큰 도전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 박상미님 늘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음을 하나님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 12월 첫날 다시금 새벽을 일깨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늘 기도의 삶으로 승리하며 감사하며 모든 건 맡기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네, 너무 그렇습니다. 귀한 고백 감사합니다. 자, 오늘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희연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사랑이들한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가정을 살리는 대부도 아일랜드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 성탄의 의미들을 조금 더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나라 사람들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함께 하시면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백두현이었습니다. 행복한 주말, 은혜로운 주일 보내시고요. 월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백두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